너를 내게서 데려갔기에 눈이 내리면 혼자 울고 있었지. 넌 눈물과 바꾼 채로 다시 하얀 겨울은 슬픔해지 눈물을 준비하라 하지만 지난 날들은 언제나 겨울이었어. 넌 지울 수 없었기에 항상 내